제64차 세계 군사 어종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들이 10일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에콰도르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 대회에는 이탈리아, 도이치란드, 브라질을 비롯한 25개 나라의 남녀 선수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쟁취했습니다. 남녀 500m 장애물 극복 2호 달리기 경기에 각각 출전한 우리 선수들은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1위의 성적들로 금메달 우승컵들을 쟁취했습니다. 여자 선수들은 군사 어종 경기 단체 종합에서 3위를 했습니다. 선수권 대회에서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경기에 출전한 신진 선수들의 군사 어종 경기 종합 순위를 따로 정하고 시상했습니다. 김수련 선수는 개인 종합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함으로써 은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